널 떠올리던 시계를 보면 I think I'm really crazy 왠지 사라져버린 시간 Oh no 분명 창밖의 색은 깜깜했는데 어느새 또 아침인 건데 한숨도 못 잤는데 Why 틈없이 설레는 순간 이 떨림은 잠도 왔는지 멈추지 마침 편히 이름 oh, oh, oh.